언제는 하고픈 대로 안 했나요? 그래요, 그댄 그런 사람이군요. 서글픈 추억 하나를 얻으려고 사랑을 했던 것은 잔의 술보다 더 못한 것. 돌아서 눈 감아버리면 그만이에요. 후회도 미움도 우스운 얘기잖아요. 그대가 나 아닌 딴 사람 곁에 있어. 한 잔의 술보다 더 못한 것.